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 제자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신자와 제자는 좀 구별이 되죠. 따른다 하는 면에서는 뭐 같다 이렇게 보는데 따르는 주체가 좀 달라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요. 집안의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고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님이 따라다녀야 돼요. 여기도 깨고 저기도 깨고 물도 엎질러지고 뭐 엉망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꼭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는 단계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이 따라다녀야 돼. 여기서 저기 일터 놓고 저기서 일터 틀어 놓고 뭐 여기서 죄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뭐 이리저리 막 다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안타까워요.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또 죄를 졌네. 또 세상으로 가냐. 왜 이러니 너. 이게 그냥 신자. 그리스도를 믿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제자는 뭔가 스스로 설줄 알아요.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예썰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면 부모님이 하는 일을 따라하죠.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 어디 할까요? 그래, 이번에 따라와봐. 이게 땅을 파야 되니까 해볼래? 예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해볼래? 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신자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자.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느 수준에 속해 있는가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제자. 오늘날 이 교회에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가? 정말 주님이 가시는 것까지 가고 주님이 서실 때 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안타까워서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런 우리가 수준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제자의 삶,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하도 저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핵심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고백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것들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계속 바꿔왔어요. 이게 성경상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니케아 신경, 또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뭐 중세에 와서도 개신교에서 벨직 신경 또 하이델베르그 신경 여러 신경들 제네바 신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경들 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들에게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을 믿는 사도들이 성경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모든 기존 종교, 침례교만 빼고 모든 종교는 사도신경을 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캐톨릭은 조금 다르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개신교 공의회에서는 캐톨릭에서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꿔가지고 개신교에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왔는가, 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고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 반석 같은 이 신앙을 인정을 해주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시켜주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런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일제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가 누구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오늘 이 사건이 있던 곳은 어딘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이 그래도 이 분봉 왕의 아들이고 그래도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마치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한을 막 행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게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를 카이사라, 캐사르라고 그랬어요. 카이사라에다가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카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권세 있는 곳, 또 그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화려해야 됩니다. 로마가 거기다가 엄청난 이 도시들을 세워놓고 어떤 이 로마의 위용을 자랑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그 자리가 어딘가? 로마의 어떤 황제 이름이 들어 있고 그 분봉왕 헤롯의 아들 빌립의 이름이 들어 있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카이사라를 로마의 황제를 최고로 치고 이 지역에서는 빌립을 최고로 치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 통치해 가시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적인 참 제사장으로 또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신 이곳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리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사람을 제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공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내가 좀 이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성공을 해야 되는 또 외모지상주의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아야 돼. 또 물질지상주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인정을 받고 뭐 그러니까 막 세상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을 먹어도 막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권세를 교회 안에서도 부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서면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필요도 없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온전하게 살다가 온전하게 다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돼야 돼요. 구세주와 죄인과의 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스승에게 다 맡기는 거죠. 선생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인 줄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들이 제자가 됐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들이 제대로 제자 노릇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빵 하나 가져오고 나서 자기들끼리 왜 빵 하나만 가져와가지고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빵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이 제자들의 수준은 신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못 내놓는 거죠.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 그래놓고 예수님이 배 위로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지고 제자들 뒤따라가면서 아이고 저것들 또 싸우지 항상 따라다니.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이거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주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7, 8장에 보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몇 페이지를 계속 이제 할애해가지고 쓴 내용이 뭔가 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라 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 부정합니다.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주님만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 속에 이 인간의 모습은 교만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교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교만해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 뱀이 꽃이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높아진다. 그때 사람은 그래?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불순종,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락을 가져왔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이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실현, 뭔가를 좀 성취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성취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를 이뤄야 돼. 뭔가를 이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면서도 이거를 이뤄놓고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보다도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교만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항상 내가 좀 불편해. 다른 사람이 편해야지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 자신보다도.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그때 나도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날마다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삶, 내려놓는 삶,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일만 막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너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낙이 타셨는데 우리는 큰 말을 타고 나 자신을 막 높이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이런 시험들이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해 가면서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괴로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늘 이 고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감당해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제거하고 우리가 내려놓는 게 참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뭔가 하면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면, 예, 목사님, 축복에 대해서 좀 설교하시고, 행복에 대해서 좀 설교하시고, 기쁨에 대해서 하시고, 고난에 대해서는 좀 조금만 하시죠. 교회가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것보다 고난을 더 많이 선포해야 돼, 사실. 십자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더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런 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했겠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게 아니죠. 위대한 일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더 높이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살아가면서 항상 이 십자가가 자기에게 있었다. 십자가를 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 그 가시가 뭔가 잘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눈빛, 눈에 빛이 비쳐가지고 앞에 안 보였었어요. 그때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뭐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질병을 지고 갔어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건 내 십자가야. 평생 지고 가야 돼. 그걸 벗은 순간에 너는 교만해질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에 대든지 그런 십자가 대에 하나쯤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환경 여건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기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이 십자가를 제가 달게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내가 감사함으로 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별로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더 무거운 십자가. 그러니까 내게 지금 가장 적당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날마다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쩌다 생각나면 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입니다. 평생입니다. 항상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다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그랬네. 또. 내가 왜 이랬을까. 어떤 사람이 혈기일 수 있어요. 야, 그때 내가 못 참고 왜 화를 내가지고 이게 참 창피해서 못 살겠네. 이런 혈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도한 명예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또 왜 나를 높여달라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 학력일 수 있고 또 지식일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내게 장애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달게 지고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고난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가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3권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줬고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전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그렇게 만든 중심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에게 있는 그 어려운 십자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십자가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 봐 그게 고민이 된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어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아무개야 이제 네 차례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렴. 나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가고 있다. 너도 그렇게 지고 따라오라. 주님의 십자가는 나는 못 지겠습니다. 내 영광만 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제자의 태도가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면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네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으라고.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자에서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는 disciple, 훈련은 discipline, 같은 말이에요. 훈련받지 않으면 disciple이 될 수 없어요. discipline이 없으면 disciple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교육이나 예배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 제자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제자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훈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제자가 잘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교만도 내려놓고 습관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제 다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요. 주님의 앞장서 가실 때 그것을 지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또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삶에는 큰 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십시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나서 너 훌륭한 제자였어 하고 이렇게 평가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